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. 우산 없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.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.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. 그대가 없던 어제에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. 기억조차 없는 것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난 내가 나인 게 너무 행복하죠.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때 난 모두 세상에 감사해요. 난 괜찮아요. 혹시 어려워마요.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너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날 지킬 테죠. 어떡하죠.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.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.